5월 5일 목요일.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복을 이어가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 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도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아내는 신앙 때문에 불신자 남편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정결하고 온유한 삶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할 때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겉모습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값진 것은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동등하며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할 사람임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 부부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립니다. 복을 이어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며 상대가 악을 행하더라도 나만은 선을 행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성도, 정직하고 화평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회하는 마음 묵상 에세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가끔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가 몇 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가족 모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는다. 우리 교회 전도사도 이렇게 간증한다. 저희 가정의 첫 예배자는 어머니셨습니다.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 처음이셨죠. 당시 친할머니는 무당이셨기에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몹시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성경책을 찢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찾아가 몽둥이로 유리창을 다 깨고 올 정도로 핍박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어머니를 머리채 잡고 끌고 나오기도 하셨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어머니 신발을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고 30년이 지난 어제 아버지는 장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중 다섯 자녀는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거나 선교사로 사역을 하거나 사역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한 사람의 인내와 희생과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 이웃도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핍박을 견뎌내며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다. 진재역의 기적을 살다. 한절 묵상.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 중 하나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상대를 축복하며 칭찬하는 말을 하고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화평과 긍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운변하는 이에게 주님의 눈과 귀가 향함을 봅니다. 존중과 이해와 배려로 가득한 가정, 겸손과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